살 수도 없이 널 생각해. 그리운 마음마저도 잊혀질 만큼 시린 바람이 날 스치면 쓰라린 아픔에 다시 너를 떠올려. 지나간 기억에 매달려봐도 멀어진 너를 가슴에 품을 수 없다는 걸 또 한 번 깨달아. 듣고 있니 쏟아지는 눈물을. 너를 떠올려 사랑할 수 있다면